북녘당에서 방송 듣고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동북삼성에 계시는 조선족 동포 여러분들과 북한 이탈 주민 여러분, 그리고 러시아에서 방송 듣고 계시는 노동자 여러분들, 주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복음의 메아리 강한 빛 인사드립니다. 정치범 수용소나 교화원, 집결소 등을 다녀왔던 탈북민들, 특히 여성 탈북민들이 겪었던 성적 수치나 고통의 증언들을 듣게 되면 크게 세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먼저 분노죠.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만행을 저지를 수 있는가 한 인간으로서 느끼는 공분이 있겠고요. 둘째는 무력함입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느끼는 그 무력함.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아이러니하게도 무감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계속 접하다 보면요, 점점 한계 효용이라고 해야 할까요? 감각이 마비가 됩니다. 무뎌지고요. 어쩌면 무력함을 변명하는 마음의 방어인지도 모르겠지만 남의 불행에 대해서 지속적인 증언을 듣게 됐을 때 느끼는 무감각함. 결국 이 감정의 혼란과 어둠을 걷어내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기도만이 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고요? 하지만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하루에 1분이라도 북녘당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지 말이죠. 예레미야 31장 4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그 포로 생활

괴로운 마음 복음의 메아리 매주 화요일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지키고 또 영혼의 건강도 말씀으로 회복하는 시간이죠. 일어나 걸어라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귀한 두 분 자리에 모시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복 한의사이신 김지은 원장님 그리고 한군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 임용석 목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절기상 소설입니다, 소설. 소설이면은 이제 뭐, 사실상 이제 뭐, 입동은 이미 지나갔고요. 본격적인 겨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은 뭐, 계절과는 관계없이, 누구나 이제 만성으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뭐, 이거 한번 안 겪어본 사람은 없죠. 오늘은 굉장히 흔한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짐작하십니까, 여러분? 뭐 흔한 것 뻔하죠. 뭐 체하는 거 아니면 이건데. 네. 두통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통이라고 하나요, 원장님? 북에서도? 네, 근데 북에서는 한자 그 한문투적인 이런 말투를 안 쓰니까 머리 아픔. 머리 아픔. 네. 아 굉장히 뭐 풀었으니까 머리 편안하죠. 아픔. 그렇죠. 편안하게 들리죠. 머리 아픔 증상.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는 흔한 증상이지만 뭐 지나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최근 뭐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당장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뭐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때문에 스트레스라는 말을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많이 쓰는데 북에서 갓 오신 분들은 전혀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네. 네. 어떤 표현을 씁니까? 보통 스트레스를 뭐 답답하다, 속상하다, 속상하다. 네. 이런 상황 때문에 오는 두통 호소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은 굉장하거든요. 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머리 아픔 관련해서 낫게 하는 그 약이죠. 두통약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뭐 시장 규모가 뭐 몇 조 원에 이른다라는 통계도 있는 것 같았는데 그냥 지나치기에는 참 불편하고 신경 쓰이지만 그렇다고 또 뭐 이 정도 가지고 병원을 찾아가야 되나라고 할 수도 있는 굉장히 애매한 질환이죠. 두통. 오늘은 이 스트레스성 두통, 머리 아픔과 기타 질병을 동반한 두통, 이 머리 아픔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원장님? 차이가 좀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리 아픔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 이 그 머리 아픔이라는 이 질환에는 어떤 원인으로 오는지 또 어떻게 머리가 아픈지 또 그 머리를 아프게 하는 유발 그 인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하고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단으로서는 굉장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네. 증상은 똑같이 머리 아픈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게 되는 스트레스성 두통 뭐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이럴 때 생기는 머리 아픔과 또는 어떤 기저 질병이 있을 때 생기는 두통과는 사실은 구별하기가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스트레스로 인한 머리 아픔이다 할 때는 그 스트레스를 주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그 조건이 없어지면 두통 자체가 또 없어질 수도 또 있고요. 그다음에 기저질환 같은 것도 어떤 질병을 치료하게 되면 없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예, 다르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증상 자체는 두통으로 나타나지만 이 원인이 굉장히 다양할 네.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좀 두통이 잦으신 편이십니까? 아니면은 전혀 뭐 이렇게 두통은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다. 예, 저도 사람입니다. 두통이 있으시군요. 예, 자주 있습니다. 머리 안 아프게 생기셨는데요. 아니, 워낙 건강 체질로 네. 생기셔서 뭐 네. 수영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뭐 감기도 잘 안 걸리신다 하시고 하니까 두통만큼은 또 이게 참 뭐 아무리 건강해 보이시는 분들도 참 두통은 또 예외가 아니군요. 네. 우리가 한의학, 이제 고려의학 관련해서는 이제 기라는 표현을 쓰죠. 뭐 네. 성경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사실 저는 잘은 아직은 네, 모르겠는데 네. 기의 흐름이라는 게 또 아주 없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체했을 때 이렇게 뭐 간단하게 뭐 가장 뭐 단순한 방법으로 뭐 침을 놓는다든지 뭐, 네. 뭐 이렇게 뭐 어디를 눌렀을 때 확실히 네. 풀리는 걸 보면은 야 이거를 뭐 과학적으로 이게 뭐 딱히 증명이 안 된다고 해도 이게 없다라고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기 이 스트레스성 두통, 머리 아픔에도 이런 기의 흐름이 좀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네, 그렇죠. 이렇게 스트레스로 인한 이런 두통은 한의학적으로 본다면 기골 두통 또는 혈골 두통, 이게 한의학적 용어라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예, 기골 두통이나 혈골 두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혈관이 쫙 수축되고 압박이 되면서 혈압이 쭉 오르게 되거든요. 그렇게 네. 하면서 혈액의 흐름이 장애를 받게 돼요.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혈액의 흐름과 기의 흐름을 서로 연관된다고 보기 때문에 혈액의 흐름이 장애되면 결국 기의 흐름도 장애되고 혈액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기운도 위로 뻗쳐 올라가면서 뇌를 압박하기 때문에 머리가 아픈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기의 흐름과 이 혈액의 혈액순환 관련해서 상당히 유사성이 또 어느 정도 연관 관계가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같은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가 보통 뭐 아, 저 사람 좀 성격이 예민하다는 표현을 북에서도 사용을 하시나요? 네,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군요. 네. 사람이 좀 소심하고 예민해 네. 이렇게 뭐 좀 그 머리 아픔 증상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사람이 좀 아, 저 사람은 대범해. 저 사람은 네. 좀 사람이 통이 커서 막 머리 좀 안 아프게 사시는 분들. 상대적으로 이렇게 두통, 머리 아픔도 체질 따라서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서 발생 빈도라든지 강도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같은 원인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과 또 스트레스에 좀 무난한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관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평소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나 또한 성격이 조금 내성적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훨씬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돼요. 그런가 하면 또 일부 그 머리 아픔의 경우에는 사실 유전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편두통과 같은 경우 편두통은 한쪽 머리가 아픈 건데 주로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네. 이런 편두통과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나 또는 형제 중인 누군가가 이렇게 머리가 아프면 또 같은 예 그 딸이나 또는 형제 중에 똑같이 이런 증상을 겪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네, 편두통이라는 표현을 북에서도 쓰시는 표현이 네. 편두통. 아, 네. 이게 또 굉장히 또 남과 북이 머리 아픈 거에서 나가 되는 것 같은데 편두통. 사실 저도 두통이 좀 심한 편이에요. 저도 네. 이렇게 일하다가 근데 저는 항상 이 머리가 아프면 체해요. 거의 정답입니다. 아, 정답입니까? 이게? 예. 아, 왜 그런 거죠? 머리가 아프면 체하고 우리가 보통 체하면 또한 머리가 같이 아픕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두통이랑은 기 흐름이 장애됐기 때문에 생기고 네. 기 흐름이 장애된다는 거는 중간 있잖아요. 여기가 확 뭉치거나 막혀 있다는 느낌이 들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소화 장애라든가 답답한 느낌을 느끼게 돼요. 그렇군요.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 결국은 거의 뭐 이렇게 체해서 토해내지 않으면은 나아지지 않는데 한 번은 이제 자주 아프거든요 머리가 저는 한 달에 한 서너 번은 이렇게 두통이 오는데 그 이제 샤워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 배에 있는 부분을 뜨거운 물로 좀 이렇게 한 10분 정도 그렇죠 근데 그게 좀 머리가 많이 네. 그 순간 확실히 이렇게 완화가 됐거든요 그게 효과가 방법입니다 네 아, 왜냐하면 방법이군요. 우리가 뭉쳤다는 거는 단단하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풀자면 따뜻하게 되면 이완되면서 풀려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걸 따뜻하게 하면 근육이라든가 혈관이 느슨해지면서 머리 위로 압박되어 가던 증상들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아픔이 낫게 되죠. 네. 뭐 이것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알아낸 네. 뭐 응급 처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머리 아픔은 사실 뭐 살면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뭐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도 아마 예수님도 아마 열두 제자 보고 이제 머리가 아프셨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도 답답하니까 두통이 있으셨을 법도 한데 1차적으로는 이 우리가 좀 같은 상황이라도 좀 더 대범하게 뭐 이렇게 좀 여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좀 중요하겠지만 네. 그것도 연륜이고 훈련이 된 어떤 뭐 타고난 성향도 있겠지만 그렇죠. 뭐 그런 부분도 많이 좀 연륜이라든지 이런 게 쌓여야 또 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렇게 두통이 생겼을 때 우리가 좀 급하게 해소할 수 있는 뭐 뜨거운 물이 만약에 없다고 쳤을 때 또 민간요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냥 사실 머리 아픈 데는 이렇게 뭉쳐서 생기기 때문에 그거 풀어주는 게 중요한데 만약 경우에 그렇게 풀어주는 데서 그 치료제로서 그렇게 풀어주는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독특한 향이에요. 향이요? 예. 향을 뭐 박하향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우리가 친숙하게 생각하는 네. 그런 향을 뭐 끓이게 되면 향이 나잖아요. 그런 네. 걸 코에 쏘이거나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머리 아픈 그 증상들 굉장히 빨리 해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향이 나는 우리 뭐 변백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한국에서는 귤껍질도 많으니까 그런 약간 몸에 기본적인 향이 나는 걸로 베개 안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베고 자거나 이런 것도 많잖아요. 북한은 사실 이렇게 향이 나는 이런 뭐 약재라든가 이런 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박하 같은 거는 좀 구하는 게 그래도 구할 수가 있거든요. 박하잎 네. 같은 거. 네. 그런 걸 끓여서 뭐 코에다 쏘인다든가 이런 방법을 좀 써볼 수가 있죠. 네. 굉장히 마음 아픈 게 이렇게 머리 아프면 진짜 뭐 이거 뭐 웃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머리 아플 때 어떻게 했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아주 스스럼 없이 아편 말린 걸 이렇게 빨면은 무조건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북에 계신 분들 그래서 뭐 집집마다 그게 다 있다. 뭐 배 아파도 아편 먹고 네. 머리 아파도 아편 빨고 하면은 금세 낫는다. 이게 뭐 사실 진통 효과가 있으니까 당연한 당연히 거지만 당연히 낫죠. 낫죠. 예.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위험하죠. 그리고 양을 계속 늘려야 될 확률도 있고요. 예, 그 습관 되게 되면 그게 아니면 다른 약은 절대 듣지 않고요. 예. 폐인이 되기 때문에 중독이 예. 되는 순간 네. 이렇게 뭐 빙두라고 하죠. 네. 얼음 과자라고 하나 이거 뭐 이제 얼음 하얀 덩어리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절대로 이런 것에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뭐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뭐 네. 고위 간부에서부터 뭐 이렇게 일반 하층민까지 아주 사회 깊숙이 이 마약 류, 뭐, 향정신성, 이런 의약품들이 너무나도 지금 남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시더라도 지금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기 때문에 뜨거운 물로 뭐 당장 이렇게 뭐 배를 지지신다든지 뭐 향을 맞추다든지 절대로 이 아편이라든지 이런 약물에 의지는 하셔는 안 될 것 같고요. 대한민국에서 사실 이 두통약 많이 먹는 게 좋지도 않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럼요. 예, 아무래도 어떤 것도 많이 먹는 과유불급이라고 많이 먹게 되면 습관이 생기고 점점 양을 늘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좋지는 않죠. 네. 여기서 이제 목사님께 한번 또 질문을. 뭐 이거는 대본에 없는 겁니다. 뭐 긴장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네네. 자녀분들이 몇 분 되시나요? 예, 아들 셋, 딸 하나입니다. 아이고, 대단하시다. 애국자십니다. 아이들 뭐 체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머리 아이들은 뭐 머리 아픈 경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럴 경우에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어렸을 때 막 아버지가 뭐 이렇게 뭐 머리 아프다 하면 뭐 이상하게 어떻게 머리 이런 데를 막 눌러 주시면 좀 시원해지는 그런 신기한 그게 있었어요. 네네.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자녀분들에게 머리 아프거나 하실 때 그런 응급 처치 좀 방법 알고 계십니까? 어디를 뭐 좀 눌러야 좀 머리가 좀 덜 아프다라든지 나의 노하우. 네. 뭐 당연히 이제 기도하죠. 만지면서. 목사님 안수를 하시면 아 제가 우문 현답이 따로네. 목사님은 기도를 하십니다. 예. 네, 기도하면서 만지죠. 마사지하면서 아픈 부분을 만지면서 문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일 우선 이제 호흡이죠. 호흡도 이렇게 하고 또 만지면서 안정감. 하니까 만져주니까 또 어머니의 손이 약손이지 않습니까? 네. 손을 만지면 손에 제 열이 나가서 안정감을 찾으니까 또 곧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해주셔서 회복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또 이게 굉장히 제가 이제 묻는 제가 좀 부끄럽네요.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는 게 당연한데 네, 참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려다 보니까 관자놀이라든지 이렇게 뭐 이마라든지 머리 아플 때 좀 이렇게 눌러주신 기억들이 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어느 곳을 좀 지압을 하면은 효과가 있겠습니까, 원장님? 우선 그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셔요. 좌우 엄지 손가락을 귓구멍에 댑니다. 그렇게 하고 가운데 손가락을 머리 위로 모으면 가운데 손가락이 딱 부딪힐 맞붙는 점이 있는데요. 거기가 한의학적으로 백회라는 혈이에요. 네. 그 백회라는 혈은 모든 양기를 모으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꼭 눌러주면 기분이 굉장히 업되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머리 아픔이 많이 해소가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눈썹이 끝점과 눈이 끝점을 생각하면서 그 두 끝점들이 모이는 곳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가 바로 우리가 쉽게 말하는 관자놀이에요. 누르게 되면 약간 엄폭 들어간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꼭 누르면서 살살 문지르게 되면 머리 아픔이 굉장히 많이 해소될 수가 있어요. 네. 네. 또 다르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눈썹 안쪽 하고 눈 그 사이를 이렇게 얼리 밀면 꼭꼭 누르면서 얼리 밀면 그것도 우리가 머리가 아프면서 눈뿌리가 빠져나오게 아프는 경우들을 한 번씩 다 경험해 볼 거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그런 방법으로 눌러주시면 굉장히 편안하고 시원하고 눈앞이 환히 밝아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이게 뭐 지금 라디오라서 이거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네. 아주 설명을 친절하게 해줬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상상을 하실 수가 있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뭐 무엇보다 이 백회라는 부분은 제가 처음 아는 것 같은데 이것도 네. 굉장히 이건 특히 어디가 아플 때죠? 모든 양기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치료에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양기라는 거는 몸에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이렇게 면역력을 높이는 역할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아무 때나 써도 좋은 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요 세 가지. 네. 제가, 한의원에 갔더니, 우리 스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침을 놓더라고요. 아, 네. 침을 네. 놓을 수가 있네요. 여기도 네. 하고, 여기도 하고, 네. 여기도 넣고, 그렇게. 네. 침을 많이 넣죠, 부계 네, 침 많이 넣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 한방 치료 고려의역 하면 또 이게 네. 또 침. 그렇죠. 또 뭐, 조제한 약을 통해서 치료를 네.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이게 정말 뜸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머리 아픈 경우에도 이렇게 좀 뜸을 뜹니다. 뜰 수가 아 뜨는군요. 예, 뭐 아픈 머리 그 부위에다 뜰 수도 있지만요. 머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발. 네 번째 발가락과 다섯 번째 발가락 사이에 뜸을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네. 되게 생각보다 잘 들어요. 사실 우리가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머리 아픈데 발은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머리라는 거는 몸이 제일 위에 끝부분이고요. 발은 몸이 제일 아래 끝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래 위를 이렇게 소통시켜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기가 막혔기 때문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발등에 뜨물뜨물 해서 아래 위를 이렇게 확 밀어서 소통시키는 이런 역할을 또 할 수가 있고요. 또 뭐 이런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여기 좀 그 의사의 그 좀 전문가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슴 있잖아요. 앞가슴에서 양 유두 사이에 중간점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전중 또는 그 단중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보통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서 아프고요. 많은 경우에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양 젖꼭지 사이 가슴 가장 가운데 쪽을 꼭 눌러보시오. 한 번쯤은 다 하고 아파 이런 그렇죠. 느낌이 예, 예. 아프네요. 아, 네. 아픕니다. 예. 맞아요. 스트레스가 쌓여 있거나 아. 예. 여러 가지 마음 쓰는 일이 많을 경우 거기가 아파요. 그래서 뜸을 그곳에다 뜨면 마음이 굉장히 많이 편안해지거든요. 네. 마음이 편안해지면 머리 아픔이 당연히 해소되겠죠. 네. 네. 이건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가 네. 일반인이 하긴 조금 어려운 조금 위험한 것이 그렇지만 누를 수는 있어요. 누를 수가 있군요. 예, 누르면서 이렇게 약간 막 문질러 주는 네. 예. 이 가슴 젖꼭지 사이의 중간점. 네. 네. 아주 또 새로운 것을 또 이렇게 또 남한에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뭐 이런 방법들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네, 엄청 도움이 될 거예요. 해보시면. 네, 오늘 또 뭐 두통 때문에 새벽 기도 가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네. 기도 응답도 받으시고 또 이렇게 실천으로서 또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저희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또 운동 이야기로 이번에는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근본적으로 운동을 많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 네, 같은 경우에도 네. 해소가 또 된다 이런 네. 식으로 말씀을 들을 이제 의사분들이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운동하는 게 좀 가장 효과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머리가 좀 아프거나 또 머리 아프면 근육과도 많이 연관이 돼요. 네. 보통 이렇게 승모근이 끝이 뒷머리에 가서 부착이 돼요. 그러면 승모근이 보통 긴장이 되게 되면 머리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느낌이 나면서 보통 머리가 아프거든요. 뒷목 당긴다는 표현이 예, 바로 그거군요. 예. 네.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빙빙 돌려주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네.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 이렇게 하면 편할 것 같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 이런 게 있고요. 네. 또한 우리가 그 머리하고 어깨를 이렇게 추울 때 우리가 움츠리잖아요. 그렇죠. 움츠리는 자세를 취했다가 어깨를 아래로 그냥 툭 떨굽니다. 뭔가 이렇게 피가 쏠렸다가 싹 예. 흘러내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어깨도 시원해지고 예. 머리도 굉장히 많이 시원해지고 이런 방법으로 여러 번 계속 반복하는 거는 머리 아픔도 해소될 수가 있고 또는 어깨나 근육이 뭉친 것도 또 일정한 효과를 보게 되죠. 네. 북에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오늘은 참 제가 기분이 좋은 게 뭐 이렇게 재료가 특별히 들거나 네. 뭐 이렇게 구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 당장 집에서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통, 머리 아픔 증상으로 힘드신 분들 이거 꼭 숙지를 하시면 좋겠고요. 정말 원장님께서 오늘 좋은 내용들 많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예방도 중요하겠죠? 가장 중요하죠. 사실 머리를 안 아프게 사실은 해야 되고 근데 머리 우리가 지금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사실은 이거 스트레스를 없앤다는 게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이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를 무난하게 내가 이렇게 거쳐낼 수 있는 내 몸이 거기에 적응하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떤 것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습관. 네. 다시 말해서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편안한 사고하고 이런 습관을 평상시에 좀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정말로 내가 뭐 머리가 아프고 부담, 습관적으로 이런 두통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일정, 그, 좀 주기적으로 등산이라든가 또는 책 읽기라든가 또는 개인적으로 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취미 생활, 기분이 좋아지는 이런 걸 한 가지씩 좀 습관을 붙이면서 행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음식 관련해서도 아까 뭐 체한 거랑 또 이게 머리 아픈 게 연관이 네. 된다라고 하셨는데 네. 음식을 좀 잘 씹어 먹는 것도 이게 두통에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담백한 음식 먹는 게 좋거든요. 우리가 지금 남한에는 사실 기름지고 탁한 음식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습관적 그냥 뭐 가볍게 생각해도 기름때가 끼면 끈적끈적한 게 뭐 두터워지면 아 되게 무거워 보인다 하는 느낌 드는 것처럼 그런 기름기 있는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드시게 되면 그런 것들이 몸에 이렇게 찐득찐득 뭉치면서 기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쌓이지 않을 음식, 야채 위주 쪽으로 담백하고 조금은 싱겁게 이렇게 좀 드시는 습관을 붙이면 머리 아픔도 좀 적게 예, 오게 좀 경험할 수가 있죠. 네. 두통.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또 생각하게 하고 많은 것들을 또 이렇게 예방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또 영의 두통이라는 것이 또 존재를 하죠. 단순히 이렇게 물리적인 부분에서의 두통이 아니라 성경에는 두통으로 고생한 대표적인 사람이 이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이 사울왕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왕. 네, 맞습니다. 귀신이 들려갖고 막 머리가 아파서 어쩔 줄 몰랐다는 이런 기록들이 네. 있는데 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두통이랑은 좀 다르죠, 목사님? 네, 그렇죠. 이제, 이 말씀에 비춰보면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시면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범례하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아픈 것은 불순종이 인한 그런 두통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인 두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구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번뇌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죠. 네네네. 사실 긍정적인 마음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긍정적인 게 아니라 이 긍정적인 거에 근저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어떤 주권을 인정할 때의 그 긍정이 선행이 되어야만 모든 상황에 있어서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또 이 두통이 씻은 듯이, 뭐 다 씻은 듯이 사라질 수는 없겠죠, 사람 사는 게.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죄를 평생 지으면서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네.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의 이 영혼의 두통이라고 좀 친다면 죄악이라는 네, 것을 네. 우리가 안 짓고 살 수 없고 우리가 안 걸리고 살 수는 없지만 이 두통이라는 것을 근심이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어떤 이 화, 내 욕심, 요게 또 근본 원인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네. 우리 신앙인들, 우리 네. 지하교회 성도님들도 방송 또 많이 들으실 텐데 네, 맞습니다. 평소에 어떤 마음가짐을 좀 가져야 될까요? 네, 빌립보서 4장 우리 4절에 보시면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이 근심과 그 마음의 분노, 짜증 이런 것들을 극복하시는 방법은 오직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또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깊게 생각하다 보면, 더 묵상하다 보면 주님께서 그 말씀의 힘, 복음의 힘이 있어서 우리 두통과 그 외에 많은 병들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에게 마음과 생각의 병이 우리 질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곱씹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런 어떤 질병이라든지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확실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게 이 두통의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막 사울처럼 꼭 귀신 들린 것이 아니더라도 네. 내 마음의 어떤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네. 내 마음의 불만과 화 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또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치유받을 때 자연스럽게 또 우리가 두통에서 자유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고요. 오늘 머리가 굉장히 아픈데 방송을 잠 못 이루면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또 불면증 환자가 또 엄청납니다. 요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잠시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든 애청자분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까지 일어나 걸어라로 함께 하셨습니다. 김지은 원장님, 임용석 목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이 방송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복음의 메아리입니다. 두란노 21세기 찬양의 우리 구주 나신 날 절기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영광 나사렛 선결교회 이영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고난을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설교 함께 하시기 전에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9절의 본문 말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이제 본문 말씀 가지고 고난을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하시겠습니다. 20세기의 기적이란 지금까지 받을 만한 인물이 있습니다. 생후 1년 반 동안은 발육이 좋은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생후 19개월 때 중병에 걸려서 시력, 청력과 언어, 발생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하지 못하는 삼중의 고통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삼중의 고통을 극복하고 사회복지를 위해서 생애를 바친 위대한 인물이 바로 헬렌 클라 여사입니다. 그녀를 훌륭하게 지도했던 그녀의 스승 셀레벤 여사도 고난 속에 산 여인이었습니다. 10살 때 남동생과 함께 고아원에 보내져서 거기서 학대와 고통의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성장했습니다. 그곳에서 동생을 잃고 거기다가 눈병에 걸려 실명 직전까지 갔습니다. 인생의 고통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잃어버린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행복하게 자라던 아이들이 갑자기 부모님을 잃게 되므로 고난이 시작됩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건강을 잃거나 장애를 갖게 될 때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직장을 잃었을 때, 사업이 부도가 나서 사업장을 잃게 될 때 사람들은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은 우리에게 너무도 큰 고통을 줍니다. 잃어버리는 쓰라림이 바로 고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이 잃어버림의 고통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많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으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가난에 시달리고 있단 말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본래 번영하고 부유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빼앗기고 잃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고통을 안겨주었던 유대인들이 그곳까지 찾아와 괴롭혔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사단의 해라고 하셨습니다. 사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오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특징은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는 한 수 더 떠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고난이 더 있을 것이니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림으로 오는 고난에 대해 겁먹지 말고 맞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고난은 좋은 것을 빼앗아가는 무익할 뿐 아니라 해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그것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까? 찰스 고우만 여사는 에볼라가 나방이 되는 것을 한 1년 동안 관찰하였습니다. 그녀는 관찰하는 가운데 맨 처음 번데기에서 나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나방은 작은 구멍으로 나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만 여사는 나방이가 너무 가엽게 여겨져서 나방이가 쉽게 나오도록 가위로 구멍을 넓게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큰 구멍으로 쉽게 나와 빠져나온 나방은 방구석을 기어다닐 뿐 날지를 못했습니다. 왜 쉽게 날지 못한 것입니까?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성장을 위한 투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투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잃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투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피하지 않고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 생명까지도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신 것으로 모든 인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게 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다만 은혜가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선한 일에 열심히 사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선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인류를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시간도 물질도 목숨도 잃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10절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죽도록 충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면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를 통해서 엄청난 것들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난이 고귀한 것을 얻기 위해 지불하는 값이라면 고난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주 안에서의 수고는 값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다.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는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 있게 수고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게 더욱 수고의 고통을 감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더 많이 수고하여 더 큰 축복을 받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분당 영광 나사렛 성결교회 이영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11월 22일 소설에 보내드린 복음의 메아리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강한빛이었습니다. 산